해고 동풍에 저리를 당하여 임해 분묘를 찾아가서 분묘 앞에 황토이요 황토에다 제석을 깔고 제석 위에다 조조반 넣고 조조반 위에다 좌면지를 깔고 좌면지 위에다 상간지를 펴고 차려간 음식을 버리울 때 우병자면 오동 육서 홍동 백서 오기 당실과를 전자후준으로 자르르르 버릴 적에 영통산적 양복기 농두떡 살찌짐이며 인삼녹경에 도라지채며 고비고사리 두릅채 왕신님이 나리채며 먹기 좋은 녹두나물이며 쪼개는 콩나물도 넣고 신계곡산 무인처에 거루다 냄며 함종의 양률이며 연한 백천의 황밤 대추도 놓고 경상도 풍기 춘시 수원홍 신며 능나도 썩 건너서 참모릉이 둥글둥글 청수박을 대모장도 드는 칼로 돌리워 대고 강릉 생청을 주르륵 구워 은동 풀반 수복조로 나 심한 송송 골라내어 한 그름에 한 그릇은 캥이로구나. 떨어졌다 낙화주며 살림 처사에 소엽주로다 고현명에 국화주며 과고선녀 천일주며 맛좋은 감옥노 빛좋은 홍소주 정소주 냉가수를 다 그만 두고 청명한 약주수를 고자자 앵무배에 첫잔 부어 산재하고 두잔 눈이 점작이요 석잔 부어서 군삼 묘전에 대패연 후에 옷은 벗어 난개 걸고 그냥 그 자리에 되는 대로 벌썩 주저앉어 오열장 탄의 곡을 할 뿐이지 니 딸의 친구가 전혀 부려 잔디를 뜯어 모진 광풍에 흩날리며 왜 죽었소 왜 죽었소 옥같은 나 여기 두고 왜 죽었단 말이오 선영의 부리긴들 절초할인 있으며 한식명절이 강도하여도 자일 사람이 전혀 부려 일부 황군이 가려나고 물을 삼으며 숙여 접동이 거시로구나 신야 공사 임주